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강원도의 문평재련소에 풍년나락 설레이는 농장보를 찾으시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우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평양의 대성구역 대성남세전문협동 농장과 뉴욕포구역 세오물 남세전문협동 농장에 우리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하게 먹이기 위하여 마음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이 숭음하게 형상되어 있는 모자이크 벽화가 만경대 닭공장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